가장 아름답고 세상 가장 잔인한 사람 결국 나 혼자 남았구나 이 지독한 아픔 속 너의 흔적만 유령처럼 떠돌아 지독하고 지독하구나 이토록 아픈 거였다면 이토록 시린 거였다면 차라리 널 보지 말걸 아름답기에 더 잔인하고 찬란했기에 더 시리구나 발걸음마다 네가 밟혀 지우려 할수록 짙어진다 오늘도 난 너를 지독하구나 이 사랑의 끝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전부를 헤집어 놓고 남은 건 찢겨진 내 마음뿐 꽃길인 줄 알았는데 걸음마다 붉게 물들어 아름답고도 잔인한 사랑 이토록 아픈 거였다면 이토록 시린 잔인한 아픔도 망치려 발버둥 쳐도 끝없는 악몽이 너의 흔적만이 주위를 떠돌아 아픔의 끝은 어디일까 지독하고 지독하구나 차라리 다 가져가지 미련한 조각 추억 한 점 남기지 말고 남겨진 건 나뿐인데 잊으려하면 흩어지고 잊으려하면 조롱하는구나 너 없는 이 세상은 지독하고도